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No, no, no, no. 언제나 넌 나만 사랑한다 했는데 내가 뭘 하든 넌 내 옆에 있었는데 1년도 못 갔어. 날 버릴 거면서 왜 미치게 만들어 너로 길들여졌는데 하루도 안 돼서 네 번호를 눌러대. 한숨도 못 자고 너의 사진 꺼내 찢지도 못하고 바라봐 all day. 하나뿐인 내 사랑을 어떻게 보내. 담배를 또 거꾸로 물었죠. 밤이 되면 술에 취해 고개 숙여 울었죠. 낙서 같은 우리 사랑이란 두 글자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죠. 너의 손을 잡은 채 각만 보고 달렸죠.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무빈독 속에 날 가두지만 더 이상 아픈 것도 느낄 수 없어. 내가 질려버릴까봐 못한 말.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이만큼이면 울만큼 울었는데 하늘에 대고 빌고 또 빌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픔만 커져가네. 네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나 충분히 아파. 네가 떠나도 다시 돌아올 거라 믿어. 널 볼 수가 없는 현실 가시 박힌 방석. Remember the day 또 기억해 남은 추억. 추억들을 기억하며 조각난 우리 사랑을 주워 담았어. 우리는 적없이 흩어진 모래성 기별이란 파도에 휩쓸렸어. 모든 게 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직도 습관처럼 전화기를 여러 번 너는 맘에 문을 닫고 나를 밀어내지 여러 번. 넌 내게 너무 특별한 존재. 악몽 같은 시간을 계속 줄 필요 없잖아. 내겐 불필요한 데이징.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You. No, no. Baby don't go, baby don't go, baby don't go.